한 줄기 바람이 부는 아침, 동그란 얼굴이 가슴에 닿는다. 싱그러운 미소, 별 같은 눈빛, 눈앞에 보인다. 얼굴을 붉히며 뛰어온다. 한 줄기 바람이